만든 음식이 형편없어도 맛있게 먹어주세요. 날 위해 웃어주세요. 눈물 날 땐 안아주세요. 그 어떤 말들보다 사랑한단 말 자주 해줘요. 가슴은 말 뿐인 남자 속 온통 빈채로 그저 난 입만 산채로 내게 또 blah blah blah 싫더라만 가는 여자 왜 친구들도 다 아는데 왜 그러냐 묻는데 왜 바보같이 넌 몰라 12시간 넘었어 집에 안 가고 어디서 뭐해요 이제 곧 있으면 아침이에요 절대 날 빼놓지 마 넌 하루 가득한 너뿐인 내 마음 울리지 마